언제부터인지 습관처럼 연락하고 마주한 시간이 더는 설레질 않아. 하루 종일 반복되는 다툼까지도 사소하게 쌓인 오해마저 어떤 말로 풀어야 하는지 익숙한 탓인지 조금은 지겹기도 해. 혼자인 시간이 가끔은 그립기도 해. 하루 종일 궁금하던 너의 안부도 더는 쉽게 물어볼 수 없는 그런 감정의 하루를 살아. 넌 어떻게 지내는 건지 혹시 나와 같은지 바쁜 일상 속에 내 생각 같은 건 하지 않는지. 날 만나 사랑했던 걸 후회하진 않는지 끝이라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인 건 아닌지. 쉬울 줄 알았어 널 마주하기 전에는. 마음과는 달랐어 왜 이렇게 아픈 건지. 생각보다 너무 쉽게 잊혀질 걸 알면서 왜 함께한 날들이 떠오르는지. 넌 어떻게 지내는 건지 혹시 나와 같은지 바쁜 일상 속에 내 생각 같은 건 하지 않는지. 날 만나 사랑했던 걸 그때의 너는 어떤 마음이